Come with me, take my hand. Memories of the past unfold, and with you I live them once again. From my beating heart, my hand, feel my warmth and love within, and I wonder when TV3즈물 실크로드 중에서 카라반사리, 대상의 행렬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룹 페이지스였습니다. 은평구 불광이동의 김용환씨 어머니 생신을 축하해 오셨네요. 아주 예쁜 공룡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편지지에 사연을 빼곡히 적어주셨고요. 양천구 신정이동에서 이문주씨는 친구 규정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고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강중원 씨, 큰형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최서윤 학생은 어떠세요? 오늘 생일인데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네 과목씩 왕창 보려니까 무지 힘들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 띄워드린 곡을 들으시면서 그 시험 보느라고 피곤해진 심신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FM 영화음악이 연말 특집 준비하고 있는 건 아시죠? 12월 18일까지 여러분의 엽서와 그리고 사연을 받아서 꾸미는 시간인데요. 93년 올 한 해 동안 개봉된 영화와 영화 음악 5편씩 베스트 5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5편씩 조그마한 감상,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12월 18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예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자양고등학교 2학년의 이완휘 학생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삼총사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와 스팅, 로드 스튜어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All for Love. When it's love you give, I'll be

영화 홈얼론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내년 초에 개봉된다고 하죠. Perfect World, 케빈 코스트너와 로라 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도 맡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단 깁슨의 노래입니다. Sea of Heartbreak. 영화 Perfect World 중에서 Sea of Heartbreak, 오늘은 난 깁슨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유난히 말을 적게 했어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얘기 이전에 오자마자 제가 카드를 받아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요. 네. 그 김문숙 씨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금년 들어 처음 받은 카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그 이분께서 하신 말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인데요. 네. 그 이분 말씀인즉슨 크리스마스에도 영화를 볼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 성탄절에는 예쁜 꿈을 꾸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크리스마스, 추석, 설날, 구정에는 절대 영화 보지 않는 그 제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영화사의 기획실에서 일을 했었을 때 네. 여름방학 하던 날 제가 그 기획을 맡은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당일 아침 극장 앞에 제가 기획했던 영화관은 텅 비었고 맞은편 영화관은 거의 미어 터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걸 여름 아침에 멍하니 앉아 그 계단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젊은 기획실장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 후로 그런 그 명절 내지는 그런 날이라면 저는 영화관을 피하는 습관이 네. 있는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그 한국 영화에 관한 그러니까 내년 한국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제가 짧게 한마디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 저는 금년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 깊게 본 영화는 그 비디오로 본 영화입니다. 그 크리지토프 케슬롭스키의 그 10계명이었었는데 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신문을 보다가 문득 왜 한국에서는 10계명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쌀 얘기를 찍는 것이죠. 그 다큐멘터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우루과이 라운드. 살인하지 마라. 페리오 사건. 하느님을 섬겨라. 핵. 뭐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데도 네. 한국 영화 감독들은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내년에 등장할 영화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많은 영화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영화는 물론 태백산맥입니다. 이 조중래 씨의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이자 아마도 80년대 문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아 마땅할 이 소설을 드디어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쥐고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첫 편제보다 앞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곁들여져서 그때는 무한정 미뤄진 셈이고 그러니까 서편제는 태백산맥을 찍기 위한 임권택 감독의 연습 게임이었던 셈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는 그 1부, 2부로 나뉘어서 찍을 생각이었다가 네. 다시 한 시간,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로 찍을 생각이었다가 다시 최근에 계획이 바뀌어서 1부, 2부로 찍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그 현재 인터뷰한 내용으로 본다면 임권택 감독은 이 두 편의 영화를 전혀 다른 영화로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영 시간이 너무 길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두 편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부와 2부를 따로 생각해서 영화를 찍을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1부에서 물론 모든 이 영화의 등장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만도 72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임권택 감독은 일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두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른바 그 상업영화적인 틀로 그러니까 장군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 스타일로 찍어나갈 셈이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신다면 그렇다면은 태백산맥의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상업영화로 찍을 작정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임권택 감독은 대신 2부는 그야말로 청교도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순결하게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순수한 영상으로 그려낼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리저리 엉망진창으로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2부에서는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사라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죽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것과 맞서 싸우고 자기의 출세 때문에 맞서 싸우다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 비로소 피와 살을 가졌던 인간들이 2부에서 덧없는 이념 때문에 죽어가는 영화를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캐스팅된 바로는 그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지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죠. 지도자적인 역할로 나오는 김범우 역에는 안성기가 네. 그리고 자기의 이념 때문에 빨치산이 되는 그 염상진에는 그 서편지에 나왔었던 김명곤이 그리고 무당소화에는 역시 오정혜가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배우라면 누구나 맡고 싶어 했을 문제의 바로 그 역, 염상구 역에는 네. 굴러들어온 복을 그 박정우 씨가 걷어차고 네. 연극 배우인 김갑수 씨가 그 나오기로 있겠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서댁에는 역시 그 연극 무대에 섰었던 방은진 씨가 그리고 정화섭에는 장군의 아들에서 나온 그 일본 악당 역의 네. 그 신현준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일 제가 관심 있게 기다리는 것은 임권택 감독이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것을 누구의 눈으로 찍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즉 영화의 그 드라마의 이 영화의 내러티브 전체의 중심을 어느 곳에 두고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이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임권택 감독은 그동안 많은 인터뷰에서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전라도에서 크면서 자기의 친척들이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 싸우다 그 중에 친척 중에 조카가 그만 빨지산이 되었다가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본 이후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라면 자신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 감독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독으로서 60년대 70년대를 거쳐 나오며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태백산맥에서는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할 예정인가 봅니다. 임권택 감독이 과연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임권택 감독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분단 조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 사람들 모두의 그 레드 컴플렉스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태백산맥 1부는 추석에 개봉될 예정이고 2부는 95년 구정 때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임권택 감독이 우리 시대의 한국 영화의 거장이라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가 드디어 완성되어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임철우 씨의 그 젊은 문학 소설가 임철우 씨의 두 편의 단편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이 영화는 소설가인 이창동 씨가 시나리오를 썼을 뿐만 아니라 조감독까지 했다 해서 사실은 문단계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소설가들과 시인들도 등장할 예정이라 하니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께서 문학소년 소녀들께서는 한 번쯤 기다리셔도 될 터인데요. 박광수 감독은 그동안 자신이 함께 작업해왔었던 주력부대라고 네. 불러도 과언이 아닐 그 팀을 모두 이끌고 그 섬에 가고 싶다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연출 경험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에는 한국에서 가장 정확한 구도를 보여준다고 알려진 그래서 다큐멘터리적인 스타일의 카메라 터치로 유명한 유영길 기사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까지의 박광수 감독의 모든 영화 음악을 맡았었던 김수철 씨가 또 음악을 맡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아마도 영화 팬들이라면 이 두 배우가 언제쯤 만나게 될 것인지 궁금했었던 안성기, 문성근 두 배우가 마주칩니다. 그리고 심혜진과 안소영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그 박광수 감독이 그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를 제대로 찍을 수 없었던 이러한 답답한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창작의 그 상상력을 끄집어낼 수 없다 하여 독립 프로덕션을 차려서 영국의 그 채널4 이 방송국은 세계 영화제 영화계에서 재능 있는 젊은 신인 감독들이나 또는 이른바 저주받은 거장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채널4에서 제작비의 일부를 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6.25의 상처에 관한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박광수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한 섬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압축하여 한국 역사를 그야말로 종횡무진으로 읽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화면을 읽어내지 않고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미장센을 읽어내지 않고는 그 영화가 정말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없는 스타일의 영화를 찍는 박광수 감독이기에 많은 영화 팬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박광수 감독은 칠수와 만수로 데뷔하였을 때 모든 영화 평론가들은 그 영화가 새롭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기는 하지만 이 영화가 한국 영화로서는 너무 낯설어서 네. 사실은 한국 영화 평론가들은 마치 이 영화를 보면서 외국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국에서보다는 오히려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더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 두 번째 영화인 그들도 우리처럼 사실 이 제목은 박광수 감독이 대학 시절 찍었었던 16mm 영화와 똑같은 제목이긴 한데요. 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영화 속에서 박광수 감독은 세련된 연출을 보여주었으나 자기 논리에 너무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감독의 영화라는 것은 물론 자기의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객과 의사소통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일종의 벙어리 영화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 위험을 베를린 리포트는 그 거의 악몽에 가까운 분위기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사실 베를린 리포트가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읽어낸 관객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또한 박광수 감독의 경력에 있어서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그 내년 2월달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인데요. 과연 박광수 감독이 얼마만큼 이제 자기의 영화를 열어놓고 관객들을 기다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동안 어디 갔었나 궁금했었던 감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중에 한 감독이라면 역시 이장호 감독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장호 감독은 2년 전 명자 아키코 소니아 이후 그야말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영화적 완성도에 있어서나 흥행에 있어서나 어느 면으로 보나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이장호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 팬들도 영화 평론가들의 기대를 안고 있는 것은 그에게는 케이어 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이 한번 작정을 하고 좋은 영화를 찍는다면은 그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나 바보 선언이나 예.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같은 감히 다른 감독들이 쫓아오기 힘든 1급 걸작들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 이장호 감독이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날 영화는 장길산입니다. 황석영 씨의 그 긴 장길산은 어떻게 영화를 만들 참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만드는 영화는 10권 중 1편에 해당하는 광대편을 영화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장호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역사의 문제, 민중의 문제, 억압받는 계층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장길산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미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니 자신은 그저 그 인물이 치고받고 싸우는 신나는 사극 액션을 보여주겠다고 그 인터뷰에서 네.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늘상 이장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허장성세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황석영 씨의 이 작품을 이장호 감독은 거의 10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 10년간 녹아들어간 영화를 그런 액션 영화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이 1편이 성공한다면 이장호 감독은 10부작 모두를 차례로 영화로 옮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길산 역을 맡을 사람 정해졌나요? 캐스팅?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 내년 봄쯤 되어야 아마 이 영화의 전모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장호 감독에 이은 새로운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과 박광수 감독 사이에 있는 중견 감독 중에는 정지원 감독이 단연 넘버원입니다. 이 정지원 감독은 하얀 전쟁 이후 다시 안중요 씨 원작으로 그 유명한 할리우드 키디의 생애요. 네, 바로 네. 이 영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지원 감독의 이 할리우드 키디의 생애는 그저 영화 노스탈지아 문제를 다루려는 영화는 아니고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한국 영화의 이야기로 바꿔놓을 예정인데 영화 중간에는 네. UIP 직배 저지 투쟁 이야기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도 만만찮겠네요. 네, 할리우드 키드로 나오는 임병석 역에는 그 최민수 네. 최근 폭력 사건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이 배우가 또다시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민수 씨에게 돌아갔고요. 영화 감독 윤명길 역에는 독고영재 네.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고윤정 씨와는 최근에 연애가 잘 안 되는 역으로 많이 나왔었지만 아마 이 영화 속에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르소미나를 염두에 두었다는 그 소미 누나 역에는 네. 최진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정지원 감독은 남부군에서는 분단 2대 올록이 문제를 다루었었고 하얀전쟁에서는 베트남전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영화가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이자 많은 사람들은 두 편의 야심작 이후에 웬 노스탈지아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지원 감독 연출 플랜에 의하면 헐리우드 영화에 의한 한국 영화의 붕괴와 왜곡된 영화광들이 그 정신을 네. 비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지원 감독 자신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영화 중에서 아마도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심각한 영화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되네요.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추석을 기다리시면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그 베스트셀러 영화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유행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양귀자 씨의 베스트셀러인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도 네. 역시 영화화 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점에서는 스티븐 킹 원작의 로브 라이너가 감독했었던 미저리와도 미저리요? 비슷한 네. 내용이기도 한데요. 장길수 감독은 여기서 그 이 시대의 스타라고 알려진 백승하를 납치한 강민주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스타와 그리고 거기에 응징하는 여자 두 사람을 놓고 한번 지금 1994년을 살아갈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작정이라고 합니다. 강민주 역에는 최진실, 백승하에게는 임성민 씨가 캐스팅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원작은 페미니즘 상업 소설이죠. 사실은 진지한 페미니즘 네. 이야기는 아닌데요. 재미는 있지만은 작품성에 있어서는 양귀자 씨의 이전의 소설들에 비하면 정말 실망스러운 소설이긴 한데 예. 그러나 장길수 감독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장길수 감독은 그동안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한국인들의 짝사랑을 꾸준히 다뤄왔었죠. 데뷔작인 밤의 열기 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장길수 감독의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마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꾸준히 그야말로 상업과 작품 둘 사이를 그 아슬아슬하게 그 위줄타기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왔던 셈인데요.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적인 웨스턴 에비뉴에서는 좌절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침묵 끝에 이 새 영화에서는 새 주제로 도약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장윤수 감독 말에 의하면 오히려 이 소설이 정면으로 그 여성 문제를 다룬 페미니스트 소설이었다면 더 영화화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마르셀 프루스트나 조이스나 이 작가들의 명작들이 저는 걸작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언제나 삼류소설이 인류 영화로 만들어지는 법입니까 봅니다. 그 새로운 감독들의 그 활동도 94년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는 세상 밖으로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를 감독할 사람은 여균동이라는 그 젊은 신인인데요. 원래는 철학을 전공했었고 그러나 영화와 무관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연우 무대도 관계했었고 또 영화에서는 성공시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안성기 성공시대에서 안성기의 그 동료 사원으로 등장하여 안경을 끼고 배를 내밀고 제가 바로 이 회사의 그 유명한 정력 사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배우가 바로 이 여균동 감독입니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박광수 감독의 연출부 생활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에 캐스팅된 배우는 문성근, 이경영, 심혜진입니다. 특히 이 영화 속에서 문성근과 이경영은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코믹해 보이던데요. 스트릿 사진만 봤는데. 여균동 감독 자신 말에 의하면 아마도 한국 최초의 펑크 로드 무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화는 두 탈옥수가 인질극을 벌이다가 아예 북쪽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휴전선으로 도망가면서 벌어지는 로드 무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로드무비 영화들이 한국에서도 시도되었지만은 서편제 이외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영화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균동 감독이 젊은 세대의 젊은 로드무비를 만들어낼지는 한 번쯤 기대해 볼 일입니다. 한국의 젊은 감독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면 또한 박종원 감독이 있습니다. 이 박종원 감독은 구로아리랑으로 데뷔해서 역시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두 번째 영화를 완성했는데요. 그 박종원 감독은 아마도 이문열 씨 계열의 작가들의 소설을 계속 영화화시키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문열 씨의 동향 후배이자 이문열의 제자 또는 제2의 이문열이라고도 알려진 이인화 씨의 또는 평론가 유철균이라고도 알려진 그 작가의 영원한 제국을 영화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인화라는 작가는 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로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필명으로 평론가 이름으로 나서서 칭찬하고 그래서 북치고 장구친 작가로 아주 작년 문단계에 그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영원한 제국은 조선 정조 시대의 시대를 배경으로 사색 당쟁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설만 갖고 얘기한다면 문학평론가들 말에 의하면은 이 소설은 좀 지나치게 움베르토 에코 흉내를 내고 있어서 스스로도 밝혔듯이 그 너무 틀에 짜여진 듯한 느낌도 있고 게다가 이 역사적 사료가 대부분 틀려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이 소설이 재미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재미를 박종원 감독이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신인 감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감독이 평가받기 시작한다면은 젊은 감독들 중에서는 저는 발군의 재능을 가진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분인데요? 김영빈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그 김해 전쟁으로 데뷔하였으나 작품으로 성공하고 흥행에 실패하는 비극을 맛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비상구가 없다는 심지어 아직 개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그저 이대로 묻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세 번째 영화가 그 지금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제목은 그 김중태 씨 원작의 해적입니다. 해적이요? 예. 그 제목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소설은 바다에서 바닷가를 무대로 벌어지는 그야말로 주먹들의 그 깡패들의 뒷골목의 세계를 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영빈 감독이 장군의 아들 1, 2, 3편의 조감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이 영화의 액션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한 번쯤 주목해 보실만 할 것입니다. 이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쯤 그 연말에 한국 영화를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사 하고 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지점에 온 것이라는 절박한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괜히 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남들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끄집어낸 문제가 아니라 영화 토대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 1994년 1월 1일부터 프린트 벌수가 철폐됩니다.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화광으로서는 무조건 자격상실입니다. 이 프린트 벌수 제한이란 우리나라에는 외국 영화를 수입할 때 한 영화를 14벌의 프린트 이상을 수입할 수 없게 제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여름에 주라기 공원을 아무리 많은 극장에서 직병화사에서 하고 싶더라도 전국에서 14개 극장 이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한국 영화를 보호해온 그 규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 조치가 없어지고 나면은 어쩌면 내년 여름에는 스필버그의 쥬라기 원 2, 리턴 오브 쥬라스 파크를 전국 200개 극장에서 일주일 내내 그 영화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그야말로 불붙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스크린쿼터제도 내년에는 대폭 수정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 영화를 무조건 영화관에서 146일 이상 상영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하로 상영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서울에서 146일 이상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최저 한국 영화가 92편 이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는 70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주들은 스크린 쿼터제 철폐해달라고 지금까지 소리소리 지르다가 얼굴을 받고 우리는 정말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데 영화 좀 주세요라고 뻔뻔하게 웃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영화 편수가 50편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냉엄한 자본의 논리는 한국 영화를 더욱 압박해 올 것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어쩔 수 없이 현실 앞에서 줄어들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직배 시장은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그 렌틀 그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90년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있는 비디오 편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0년에 나온 비디오 편수가 4,500편입니다. 1년 동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는 2,500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91년도에 렌틀 규모 8,500억이었었던 시장이 금년에 1조 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일 시장 1조 500억이라면 아마도 한국에서는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 영화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더 나아가 한국 영화의 정의를 어떻게 새롭게 내려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한국 영화 속에서 새로운 영화는, 새롭게 만들어야 할 영화는 어떤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 한국 영화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마쳐주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가의 김성아 학생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김성아 씨는 제일 가고 싶은 곳들 다섯 군데 중에 한 곳이 키아누 리브스의 방이라고요. 또 FM 영화 음악을 만드는 곳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화입니다. 물새 걸어서 하늘까지 중에서 물새의 테마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